함께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. 모든 걸 줘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죠. 이 세상 속에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, 그대는 나의 한 사람. 그대만을 사랑할래요. 나 영원히 그대만 사랑할래요. 좋은 사람이 있죠. 사랑만 해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죠. 다시 태어나 누구를 또 만나라 하면 그대를 또 만날래요. 그대 사랑할래요. 그 사랑